맞으면 다시 못 볼 것만 같아요. 영원토록 못 볼 것 같아요. 꿈속에서 만나거든 다정하게 웃어요. 슬픔을 잊어버리고 안녕 안녕. 그대의 모습이여 하물가물 멀어지는 그대의 가는 목소리 잊으려 애를 써도 못 잊을 얼굴이었네. 멀리 떠나버린 그대 나는 붙잡을 수 없어서 슬픈 추억을 간직합니다. 이제 헤어져서 우린 그리움을 참아야 하나. 내 사랑은 정든 헤어져서 우린 그리움을